광명성절경축 조선영화 감상 모임이 7일 평양의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영화 감상 모임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, 대사관 소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, 영화예술 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조선기록영화 번영하는 평양을 감상했습니다.